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 말은 당신 안에 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혹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판단이 맞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안에 있는 강한 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과 경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부터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인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낸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었어요. 오직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걷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이미 당신은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 공부를 해내는 것도 모두 당신이 해낸 일들이에요. 때로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어요. 첫 직장을 구할 때 면접을 보며 떨렸을 텐데도 당신은 자신을 믿고 도전했어요.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동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믿고 사랑하는 용기를 내었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도 있었겠죠.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과 판단을 믿고 선택했어요.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한 길을 선택한 자신을 믿었어요. 실패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을 믿었어요. 다시 할 수 있어.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이것도 배움이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취예요. 수많은 선택과 도전, 실패와 성공을 통해 지금의 당신이 만들어졌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해왔어요. 돌이켜보면 당신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많은 것들을 실제로는 해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역시 내가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자신감을 쌓아왔죠.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줘요. 당신 안에는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비판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혜를 전해주는 목소리예요. 불안한 목소리는 보통 더 크고 자주 들려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도전을 막고 성장을 방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다른 목소리도 들려요. 더 차분하고 따뜻한 지혜로운 목소리가요.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예요. 이 지혜로운 목소리야말로 진짜 당신의 목소리예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진실한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가 말하는 것들을 더 자주 들어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의 목소리예요.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감을 믿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직감은 당신의 무의식이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도 내 안에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책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이번 경험으로 더 배우게 됐네 라고 말하는 따뜻한 목소리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흔들릴 때도 내 안의 목소리로 돌아오세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간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요. 이 목소리를 더 자주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당신 안의 지혜로운 목소리는 항상 당신의 편이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바라며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하지만 실패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패는 나쁜 것일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끝인 것 같았고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그 실패들이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실패는 가장 확실한 배움의 기회예요. 성공했을 때는 역시 내 방법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고 끝나지만 실패했을 때는 왜 안 됐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요.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실패 없이 계속 성공만 했다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실패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워 보여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패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당신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실패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어요. 이런 겸손함이 당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일어선 당신은 자신을 더욱 믿게 되어요. 아, 실패해도 죽지 않는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당신을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경험이에요.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내가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야. 나는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선 당신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강한 당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패도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고 당신의 힘의 원천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이 맞다고 느끼면 왼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A라고 말할 때 B가 맞다고 생각하면 B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기 신뢰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말이에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게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길이 당신에게도 맞는 길일까요?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다른 유일한 존재예요. 당신만의 경험과 가치관,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길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때 당신이 창업을 꿈꾼다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바랄 때 당신이 더 늦게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할 때 당신이 시골에서의 삶을 원한다면? 이런 선택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다른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해받지 못하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택하느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면서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요? 안전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과 위험하지만 자신이 믿는 길을 걸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은 더 다양해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간다면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당신의 다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기 신뢰에서 나와요. 내 판단을 믿어, 내 선택이 맞아, 설사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믿음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세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세요. 당신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신뢰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미래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미래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그 지혜와 용기, 회복력과 성장하는 능력을 미래에도 발휘할 거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당신도 믿으세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도 당신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도 당신은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지혜로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한 당신일 거예요. 그런 미래의 당신을 믿고 투자하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과 선택들이 미래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래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대신 미래에 나는 분명히 잘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믿음이 실제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미래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만큼, 아니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는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고 실패마저도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내 판단을 믿고 내 선택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다. 나는 내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이 자신에게 허락하고 자신이 자신을 응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화건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나의 미래를 믿는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자신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